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적 현판이 러시아 오키안스카야 역에 모셔졌습니다. 현판에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2002년 8월 23일 러시아 원동지역 방문 시 오키안스카야 역에 머무르시었다라는 글이 조문과 로문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현판 제막식이 4월 28일 진행됐습니다. 제막식에는 통일러시아당 연예변강 지부, 러시아 연예변강 행정부, 울라지보스토크 주재 러시아 외무성 대표부의 인사들과 군중, 그리고 울라지보스토크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와 영사들이 참가했습니다.